오늘따라 내리는 이 비는 좀처럼 그치질 않네. 혹시 근데 있는 곳에도 지금처럼 비가 내리진 않을까요? 아주 멀리 있어도 변하는 건 없을 거야. 우리 서로 향해 있다면 언제까지나 함께일 거야. 그대 말했죠. 또 내게 말했죠. 기도처럼. 그대가 그리워지면 너무 보고프면 나는 이렇게 아픈데 그대는 괜찮은가요? 아무 말 없는 그대가 너무 겁이 나. 서울은 비가 와 외로운 내 맘에 돌아와 돌아와. 이 비가 그쳐가. 비가 그쳐가.